그대 처음 만난 곳도 영등포였네. 그대와 마지막 만난 곳도 완행 열차 타고 왔다가 급행 열차 타고 가버린 사람, 많은 사람 부대끼며 오늘도 기다렸는데 그대는 오지 않았네. 그대는 오지 않았네. 다시 그대 처음 만난 곳도 영등포였네. 그대와 마지막 만난 곳도 영등포였네. 설레는 마음 차에 몸을 싣고 사람 사이